그래요 나를 떠나야 했나요 그대여 눈물을 훔쳐야 했나요 뒤돌아서는 그대의 눈물이 보여요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떠나요 그대의 슬픈 미소가 내 눈을 볼 수 없어서 안녕이란 말도 못하고 떠난 건가요 이별의 말이 내 눈에 보이질 않아 내 사연조차 멀어진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는 내맘 몰라요 서글픈 사연 내 맘에 아른거려요 이제는 그대의 손짓을 느낄 수가 없나요 잊지 못할 그대의 사랑 안에 안녕이란 말도 못하고 떠난 건가요 이별의 말이 내 눈에 보이질 않아 내 사연조차 멀어진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는 내 맘 몰라요 서글픈 사연 내 맘에 아른거려요 이제는 그대의 손짓을 느낄 수가 없나요 잊지 못할 그대의 사랑 안에 잊지 못할 그대의 사랑 안에 들리는 소리 신한국의 라이브 뮤직